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대표단이 별일 수일라에서 진행되는 제17차 블록불가담 국가손해자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연방특명정권 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했습니다.